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0장 8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10장 8절에서 15절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대로 읽으시겠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아멘.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하나님께 간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또한 살았고 살리시는 말씀으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전하는 자가 지극히 부족하오니 하나님께서 친히 임재하시어 성부와 성령과 성령께서 직접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응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용기와 소원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할 수 있는 성령의 충만한 능력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전우자 우리 인사 한번 나눕시다. 참 잘 나오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은 여러분의 미래를 무엇이 결정한다고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환경이 여러분의 미래를 결정합니까? 아니면 이미 정해진 운명입니까? 아니면 여러분 스스로 자신이 미래를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오늘은 이 말에 대해서 우리의 미래를 연결해 보겠습니다. 혹시 내 말에 의해서, 내 말의 선택에 의해서 나의 인생이 뒤바뀐 큰 전환을 경험한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의 입술의 선택에 따라서 미래가 결정된다는 생각에 동의하십니까? 내 말에 따라 나의 다음 순간 미래의 인생 항로가 바뀐다는 것에 동의를 하십니까? 말은 현재에서 미래로 그어보는 선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의 말은 골프게임의 드라이버 샷처럼 그 다음에 해야 할 일들을 결정하는 중요한 주춧돌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말이 우리의 미래를 바꿀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이 우리들의 삶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동의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말은 우리의 삶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입술에 어떤 말이 있는가?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 당장 여러분의 입에는 무슨 말이 담겨져 있습니까? 무슨 말이 여러분 입에서 튀어나오려고 기다리고 있습니까? 하루를 마감하면서 잠자리에 드실 때 일기를 쓰시는 분도 있고 기도를 하시는 분도 있고 여러 가지 생각에 잠기신 분도 있으실 것입니다. 그냥 단잠에 빠질 수 있다면 너무나 좋겠죠. 그런데 이러저런 생각으로 하루를 마무리하시는 분들 한 번쯤은 오늘 내가 내 입으로 무슨 말을 했는가, 오늘 하루 종일 하루 내내 무슨 말을 했을까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시죠. 그런데 대부분 기억이 안 납니다. 여러분, 내가 한 말들을 다 기억할 수가 없습니다. 주워 담을 수 없는 것은 물론이고 내가 기억조차 못합니다. 수많은 말을 무의식적으로 했기 때문에 기억할 수가 없습니다. 아내에게, 남편에게 기분 좋게 말을 했는지 기분 나쁘게 말했는지 그것조차도 기억이 안 날 때가 많습니다. 생각 없이 말하고 또 다른 일에 사로잡혀서 다른 일 하면서 정신없이 하는 말들이 많아서 더더욱 그렇습니다. 오늘 엄청나게 충격적인 모습을 본 기억은 나는데 그때 내가 무슨 말을 했는지는 기억이 안 납니다. 사고를 보고서 사고 때문에 받은 충격은 기억나는데, 그 장면은 기억나는데 내가 그 순간 무슨 말을 했는지, 욕을 했는지, 하나님을 불렀는지 기억이 안 날 때가 많습니다. 이렇게 무의식적으로 튀어나오는 말, 반사적으로 튀어나오는 말, 저는 그것이 우리의 본질에 더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시간을 가지고 잘 준비해서 하는 말, 예를 들면 설교처럼 또 간증처럼 준비된 기도문처럼 잘 준비하고서 생각하고서 하는 말보다는 외마디 한마디, 엉겹결에 튀어나온 그 말이 나의 정체와 훨씬 더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많은 순간 우리는 그 언어를 바꾸지 못할 것 같다는 불길한 생각을 하면서 삽니다. 나의 내면의 깊은 그 정체를 드러내는 언어, 내가 극도로 분노했을 때 튀어나오는 말, 절망했을 때 튀어나오는 말, 극한의 공포 가운데서 무의식중에 튀어나오는 말들은 우리는 바꿀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무의식의 영역이니까 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러분, 과연 우리는 우리의 말버릇을 바꿀 수 없을까요? 우리의 언어 습관을 바꾸지 못할까요? 앞에서 우리의 언어가 미래를 바꿀 수 있다고 했는데 여러분이 그것에 동의하신다면 결국 언어를 바꾼다는 말은 우리의 미래를 바꾸는 것입니다. 우리의 언어 습관을 바꾼다는 것은 우리 미래의 삶을 바꾸는 엄청난 선택입니다. 우리는 과연 말버릇을 바꿀 수 있습니까? 우리의 언어 습관은 바뀔 수 있습니까? 네, 바뀔 수 있습니다. 라고 세상의 심리학, 자기개발서는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무한반복 연습을 시킵니다. 거울 앞에서 연습하고 사람들 앞에서 연습하고 써서 연습하고 하면서 말을 잘하게 하지요. 그래서 이 말을 잘함으로써 성공하는 삶을 불러들일 수 있다고 생각하고 또 그렇게 삽니다. 그래서 상품을 하나 더 잘 팔 수 있는 그런 언변을 갖추게 됐지요. 사람을 설득하는 그런 좋은 언어 습관을 개발하지요. 인생의 성공을 향해 가는 좋은 언어 매너를 갖추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조금 문제가 발생할 때가 있어요. 그것은 나도 알고 상대방도 알고 하나님이 이미 다 알고 계시는데 진심이 없는 언어를 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진심이 들어있지 않은 언어, 사실은 이게 좋은 물건이 아닌데 좋다고 말해야 되는 표정까지 온몸으로 좋다고 표현해야 되는 그런 위선의 문제에 직면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즐겁고 기쁘지 않은데 그 직업의 속성상 기뻐하는 척 해야 되고 즐거워하는 척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성경도 우리의 언어가 바뀔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바꾸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그 바꿀 수 있는 근본을 오늘 하나님의 복음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8절.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말씀이 가까워. 여러분, 전율이 오지 않으세요? 여러분에게 무엇이 가까이 다가오고 계세요? 오늘 로마서 10장 8절은 말씀이 나에게 가깝다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 말씀이 내 입에 있으니까. 여러분의 입술에, 여러분의 입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니까 너무너무 가까운 사이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하고 너무나 친밀한 사이입니다. 여러분 혹시 그 말씀이 여러분의 입술에 있으십니까? 사실 이 말씀은 유대인의 전통과 관련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성경을 외웠어요. 외우게 돼요. 결국은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으라, 내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한 분이신 여호와시니 라는 그 신명기 6장의 말씀처럼 계속해서 말씀을 들려주고 말씀을 듣게 하고 그러기 위해서 결국은 말씀과 가까이 하는 삶, 거의 암송하는 삶처럼 그렇게 됩니다. 아침마다 말씀을 읽습니다. 그래서 입술에 말씀이 있어요. 아주 간단해요,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입에 있어요? 소리내서 읽으시면 되는 거예요. 저는 성경 통독을 소리내서 읽으시도록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사실은 그건 말고 성경을 제대로 읽을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어요. 눈으로 조용히 읽으시면 잡념과 싸우셔야 돼요. 소리내서 읽으시면 여러분이 입술로 성경을 읽으시는 거예요. 눈으로 읽으시고 입술로 읽으시고 그리고 귀가 그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온몸이 그 말씀을 같이 듣습니다. 사실은 말씀이 내 입에 있으려면 그 말씀을 읽는 사람하고 기본적으로 이게 대화를 하는 거죠. 일단 우리가 아침마다 성경 통독을 하니까 그 말씀이 내 입에 있다라고 하시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입에만 있으면 위력이 없어요. 그 말씀이 마음에까지 닿아야 합니다. 그것이 세상에 자기 설득, 자기 개발, 영업용 언어 화술 훈련과 다른 것입니다. 이 제품이 안 좋아도 좋다고 믿으셔야 합니다. 좋다고 확신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팔 수 있습니다. 라는 그 거짓을 세뇌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말씀이 진리구나, 이 말씀이 나를 위한 것이구나라는 그 마음의 터치가 일어날 때 진정한 말씀의 위력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입술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담기고 그리고 그 마음이 감동해서 믿어질 때 진정한 말씀의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입과 마음과 믿음은 같이 가는 거예요. 어디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이게 왜 안 돼요? 거짓말을 우리가 듣기 때문에 이게 안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짓을 또 말하기 때문에 이게 안 일어나는 것입니다. 거짓에 너무 익숙해졌기 때문에 안 믿는 훈련을 너무 잘 시켜주잖아요. 믿지 말아야 될 일들이 너무 많잖아요, 이 세상에서.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도 듣고 믿고 받아들이고 마음에까지 이게 합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진리의 말씀을 들었을 때 우리는 그 말씀을 입으로, 마음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언어가 바뀔 수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바뀌고 우리의 영혼이 바뀌고 우리의 언어는 바뀔 수 있습니다. 바뀌어도 멋있게 바뀔 수 있습니다. 우리의 속과 우리의 겉과 언어와 우리의 영이 똑같은 진리의 말씀으로 통일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멋진 거룩한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인생의 미래가 거룩하게 변화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여러분의 입으로 무엇을 말씀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입으로 이제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로마서 10장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내 입으로 무엇을 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입으로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죠. 오늘도 우리의 입을 가지고 해야 할 일들이 굉장히 많으실 것입니다. 만나야 할 사람들 만나면 가만히 있으신가요? 립서비스를 해드려야죠. 위로해드려야죠. 또 안부를 물어봐야죠. 여러 가지 일을 하셔야죠. 또 내일 출근하셔서 전화를 들고서 컨트랙터에게, 커스터머에게, 클라이언트에게 또 대화를 시작하셔야죠. 물건을 팔든지 물건을 사주든지 아무튼 여러분의 입술이, 여러분의 입이 봉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일 먼저 가장 중요한 일, 여러분의 입으로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그것을 로마서 10장 9절은 예수를 주로 시인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따라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주로 시인하라. 이것이 우리 입술에게 주어진 운명입니다. 우리 입술이 제일 먼저 해결해야 할 부분입니다. 그래야 미래를 바꾸는 말, 인생을 풍요롭게 하는 말, 우리를 진정 성공하게 해주는 하나님이 주신 언어를 제대로 사용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을 마음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따로 가는 게 아니에요. 왜 우리는 말과 마음이 따로 간다고 생각하냐면 그런 삶을 살아서 그렇습니다. 늘 당신 사랑해. 그런데 방금 그랬다가 금방 돌아서서 막 화내고 그러는 게 우리 인생이잖아요. 선생님 존경합니다. 그러면서 다른 제자들 만나서 그 제자는 선생님을 막 비판을 해. 그러면 그렇지. 이게 우리 인생이잖아요. 네, 숨길 필요 없이.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진리 하나님 앞에서는 그럴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입으로 시인하고 또 마음으로 믿고 이것이 같이 가는 거야. 마음과 입술은 같이 가는 거야. 근데 목사님 가끔 이게 어긋맞던데요. 저는 입술로 분명히 영접한다고 시인한다고 했는데 왜 마음으로는 안 믿어지죠? 예, 시간차가 좀 납니다. 간혹 중간에 해결해야 할 중간 다리들이 있어서 그럴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아직 안 믿어져서 입술을 멈추실 필요가 없어요. 계속해서 여러분의 입술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시인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시고 믿는다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따라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무엇을 믿으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을 믿으면이라고 말씀하시네요. 자,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믿으면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예수님을 믿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세상에 예수님을 존경하는 분들은 훨씬 더 많습니다. 예수님이 성인이라고 인정하는 분들은 더욱더 많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믿는 분들은 소수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믿으실 때 우리에게 부활의 생명이 임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죽을 병에 걸리셨어요. 근데 그 분야가 어떤 분야든지 지금 있는 병원에서 저는 이 병을 손댈 수 없습니다. 저기 어느 병원에 가면 이 분야에 전문가가 있는데 그 병원의 그 명의가 당신의 병을 고쳐줄 것입니다 라고 말할 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아니요 선생님, 난 선생님이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수술해 주세요. 그렇게 버티시겠습니까? 아니면 그 명의를 찾아가시겠습니까? 세상에 많은 분들이 이야기합니다. 나는 죽음의 세계에 대해서 몰라요. 살아있는 세계에 대해서만 물어보세요 라고 말씀하신 분이 계십니다. 그런데 그분에게 무엇을 부탁하겠어요? 살아있는 이 삶도 괴로운데 왜 죽음에 대해서 물어보느냐 라고 하는 분에게 왜 붙들고서 그분을 붙들고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십니까? 우리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생명의 근본이신 창조주 하나님께로 갈 자가 없는이라고 말씀하신 분이 계십니다. 그리고 그 주님은 부활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분을 붙잡는 것은 당연한 선택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영혼의 의사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나와서 실망한 분들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말합니다. 아, 저 의사에게 가면 꼭 살아나. 저 의사에 가면 당신 병 고칠 수 있어. 한두 사람이 아니고 여러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근데 이 의사는 어때? 그 의사에게 간 사람 두 번 다시 못 만났어. 그렇게 말하는 두 의사가 있으면 여러분은 누구를 선택하시겠습니까? 당연히 살리는 의사를 만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부활하셨다라고 증거하는 증인들은 너무나도 많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영생을 얻으리라고 전도하는 전도자는 엄청나게 많습니다. 하지만 다른 종교를 좋아하신 분들에겐 죄송하지만 삭가문니를 믿으면 영생을 얻으리라 이렇게 전도하는 분을 한 분도 만난 적이 없어요. 제가 스님들을 굉장히 존경해요. 그래서 법륜스님 그 강의도 가끔씩 들어봅니다. 그런데 그 스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네. 석가모니를 믿어서 영생을 얻는다고 절대 말씀하지 않습니다. 공자님을 믿어서 영생복날을 누린다고 절대 말씀하지 않습니다. 왜 말씀을 안 하는 거예요? 정직하니까. 제가 그분들 좋아하는 이유가 뭡니까? 정직해서 좋아해요. 너무너무 매력 있잖아요. 네. 대답 없으면 교회 가서 성경 읽으세요. 그러세요, 법륜스님은. 네. 오늘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확실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영생을 얻으리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도 서너 명만 저 의사는 명이야 그러면은 귀가 솔깃해서 그 병원으로 옮깁니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 수천만의 사람이 예수님을 믿으면 부활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을 얻습니다라고 하는데 한 번쯤은 귀 기울여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대학생 때 교회에서 야유회를 갔어요. 공원이 있었는데 공원에 도로가 있습니다. 차길이 있습니다. 그게 좀 위험하죠. 차가 막 다녀요. 예, 이쪽 저쪽으로 있는데. 근데 저희 목사님 따님이 그때 어렸어요. 어렸는데 이제 집에 가자 하고 파하니까 짐을 싸들고 이제 피크닉 갔다가 가는데 그 길을 건너야 되는 겁니다. 근데 어른들은 아무 생각 없이 갔는데 이게 차가 빨리 달리면 안 되잖아요. 근데 차가 좀 빨리 달렸는데 이 어린 딸이 뛰어간 거예요. 그냥 아빠 따라간다고. 뛰어갔는데 저는 못 봤습니다만 본 분 말에 의하면은 붕 떠가지고 차에 빨리 달리는 차 뛰어오는 애, 그러니까 애가 충격에서 붕 떠서 떨어졌는데 아스팔트에 떨어졌습니다.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어요. 저는 그냥 멀쩡하니까 아무 생각도 없었는데 그걸 본 사람은 간장이 그냥 다 녹는 거죠. 그런데 기적적으로 하나도 안 다쳤어요. 머리를 안 다쳤어요. 그냥 뭐 찰과상 정도 있고 얼마나 하나님께서 은혜스럽게 보호를 해주셨는지 그냥 중요한 부분 하나도 안 다치고 찰과상으로 그렇게 끝나서 병원에 갔다 그냥 퇴원했어요. 지금도 결혼을 해서 잘 살고 있습니다.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말이 잘 상상이 안 가요. 그래서 제가 그 사건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동차와 부딪혔어도 살아나는 그것을 상상하면서 제가 아 그렇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을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죽더라도 죽음이 부서지는 거예요. 우리가 부서지고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죽음이 부서지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소식입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한 사람이 받을 특권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먼 곳에 있는 것 같지만 사실 우리가 매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립니다. 여러분 이 땅에 얼마나 많은 바이러스와 박테리아와 또 많은 균들이 바글바글 거리고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것이 들어와도 잘 견디잖아요. 하나님이 지으신 그 면역에 의해서 우리가 보호를 받습니다. 때로는 좀 감염이 좀 있더라도 감기 기운이 있고 몸살이 나고 열이 나더라도 그것을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지 않습니까? 그것이 구원입니다. 우리를 살리시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이요. 우리가 살아있도록 해서 유지시켜 주신 것이 하나님의 구원이요. 우리가 무언가에 부딪혔을 때라도 멀쩡할 수 있도록 지켜주시는 분이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진짜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이 소멸되지 않고 영원히 기쁨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천국에서 영생을 누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이것이 구원의 약속입니다. 이 구원을 믿는 자, 예수님이 그것을 하실 수 있다고 믿는 자에게 몇 가지 혜택이 있어요. 그것이 로마서 10장 11절에 나오는데 첫 번째,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교회 나오시는 많은 분들이 마음속에 사실은 부끄러움을 안고 나옵니다. 여러분 목사도 부끄럽게 나올 때가 있어요. 아 일주일 내내 기도 많이 했겠지. 아, 기도 못할 때가 있습니다. 새벽 기도밖에 못할 때가 있어요. 그 새벽 기도 때도 나와서 힘들고 피곤해서 그냥 버티다가 갈 때도 있습니다. 그래도 목사니까 그러고 갈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시간 하루 종일 기도하고 말씀 보고 연구하고 그렇게 안 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직장 생활 하시고 사람 만나고 또 문제 해결해야 되고 그런 여러분들은 오죽하겠습니까? 많은 어려움과 괴로움이 있으시겠죠. 근데 우리는 약과예요, 여러분. 그래도 예수님이 계시니까. 예수님이 없는 사람들은 얼마나 힘들게 사시겠습니까? 그 마음속에 일어나 있는 번뇌와 고민과 분노와 증오심, 복수심, 세 살 적부터 당했던 거 다 생각나고 그런 거 풀 길이 없어서 술로 풀잖아요. 다른 걸로 풀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다 압니다. 모든 사람이 술 깨고 나면 다시 또 맨정신 되면 그 문제가 다시 생각나고 떠오르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를 믿는 자는, 예수님을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습니다. 아무도 우리에게 더 이상 너는 더러운 인간이야, 너는 추악한 인간이야, 너는 너무 형편없어, 이렇게 말할 권리가 없어졌다는 뜻입니다. 아직도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그런 말을 한다면 그 사람은 또 다른 죄를 범하고 있는 것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의 형상된 형제를 향하여 어떻게 너가 이래라 저래라 판단할 수 있느냐? 야고보 장로님의 말씀처럼 우리를 지적질하고 우리를 정죄할 수 있는 사람은 이 땅에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다면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라고 말씀해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과 죄를 회개하고 주님을 붙잡을 때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맑게 씻겨주시고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자는 12절 차별을 받지 않습니다. 원래 이 말씀은 유대인과 헬라인의 차별에 관한 거예요. 유대인은 어떤 부류의 사람들이에요?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복 주시겠다고 하던 조상을 잘 둬서 하나님을 그래도 믿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종 모세와 같은 분을 통해서 율법을 받아서 율법을 지켰던 분들입니다. 말씀대로 그래도 잘 살아보려고 하고 그런 대로 선행도 해보려고 하고 그런 대로 뭔가 좀 잘 해보려고 했던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믿을 때 또 예수님 믿을 때 자랑하고 싶은 게 없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막 교회를 나오신 것이 아니라 30년, 50년, 우리 100세 가까운 분도 계시니까 뭐 90년 전에 그렇게 교회 그때부터 다녔었던 분들은 하실 말씀이 많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는 사람은 그런 것 가지고 차별받지 않습니다. 지금 막 나온 사람이나 이제 막 나온 사람이나 늦게 온 사람이나 상관없이 하나님은 동일하게 한 데나리온을 주셨잖아요. 늦게 온 사람도 일찍 온 사람도 모두 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입니다. 차별이 없습니다. 우리는 미국 와서 차별을 경험해 본 사람이에요. 말을 못해가지고 차별을 경험했으니까 이게 당연한 차별인 건지 아니면은 뭐 어떤 차별인지 그거는 두 번째 문제지만 일단 미국 와서 외모 때문에 차별당하고 이 악센트 때문에 차별당하고 말을 해도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몰라서 또 속임수 당하고 많은 차별을 겪습니다. 그러면서 차별 없는 세상이 얼마나 멋진지 알고 있습니다. 처음 나온 사람, 내 인생 죄와 악과 부끄러움 가운데 있었는데 하나님의 성전에 나왔을 때 모두 다 환영하고 모두 다 가족처럼 한 가족처럼 영접해주는 그것을 체험할 때 그 부끄러움이 사라지겠지요.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가 그렇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교회고 예수님의 교회고 예수님의 마음인데 우리 교회도 그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차별 없는 세상, 이게 복장하고도 관련이 있어요. 한국인은 복장 가지고 차별을 은근히 합니다. 여러분은 그런 경험을 안 하셨을지 모르겠습니다. 늘 정장을 입고 다니시는 것 같으니까 그런 게 없으실 것 같은데요. 편안한 복장으로 관공서 가시면 한국에서는 제지를 많이 당하십니다. 신분증도 아마 꺼내야 할지 몰라요. 그런데 말수각 입고 가시면 그냥 경례받고 들어가실 수도 있어요. 복장 가지고 은근히 차별해요. 그래서 한국 사람은 입는데 승부를 겁니다. 집안마다 그게 있더라고요. 못 입어도 잘 먹는 집안이 있고 못 먹어도 잘 입는 집안이 있는데 한국에서 성공하시려면 잘 먹든지 못 먹든지 잘 입으셔야 되더라고요. 제가 직접 경험해 봤어요. 그리고 여러분도 아마 경험하셨을 거예요. 미국에서 한 10년, 20년 사시다 이제 하고 가시면 그것을 느낍니다. 왜 나한테 이러는 거지? 보니까 아, 복장이 캐주얼이야. 이런 것을 깨달으시잖아요. 하나님은 그런 사소한 것에도 차별하지 않으십니다. 나의 내면을 아시기 때문에 그래요. 내 속에 있는 죄와 악과 부끄러움도 차별하지 않으시는데 나의 외모 가지고 무슨 차별을 하시겠습니까? 웃기는 이야기잖아요. 그게 속을 다 들여다보시는 분이 겉에 조금 반짝이 입었다고, 예, 반짝이 넥타이 맸다고 더 이뻐하시겠습니까? 아니올시다. 하나님께서는 차별 없으신 분이십니다. 성경을 많이 읽었다고 그러면은 여러분에게 특별한 은혜를 더 많이 베푸실까요? 선행을 많이 하셨다고? 선교를 많이 다니셨다고? 아닙니다. 물론 그것은 사역과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만은 구원에 있어서만큼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만큼은 누구도 차별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부유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풍부하게. 하나님이 왜 차별을 안 하시느냐? 너무 많으셔서 그러시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왜 차별이 일어나요? 여러분, 가진 사람과 못 가진 사람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부는 제한되어 있다, 그런 사고방식을 우리는 가지고 있어요. 파이 그 멘탈리티를 가지고 있어요. 피자를 쪼개놓고 열 사람이 앉았으면 이것을 잘 쪼개야 되잖아요. 여덟 개로 쪼개버렸다 그러면은 그 모임 쪼개지는 거죠. 피자가 한 판 있는데 모인 사람이 12명이야 그러면 이거 12개로 쪼개야 잘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런 멘탈리티를 가지고 있으니까 12명인데 12쪽이 있어요. 그러면 다 모든 사람이 어떻게 생각해요? 한 사람에 하나씩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개를 가지면 누군가는 못 먹는다, 이 의식을 가지고 살아요. 근데 이게 지금 좋은 모임에서 분위기가 좋아서 그렇지 실제로는 어떻게 해요 여러분? 현실 세계 속에서는 first come, first everything. 네. 먼저 온 사람이 다 쥐어가는 거예요. 미국에 먼저 온 사람이 땅 다 차지하고 렌트 받잖아요, 여러분. 감이 오시죠? 네. 우리가 먼저 왔으면 우리가 랜드로드인데 나중에 와서 다 렌트비 내고 사시지 않습니까? 아니면 비싸게 사시든지. 처음 왔을 땐 헐값이었는데. 그런 멘탈리티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는 그런 제한이 없으세요. 하나님은 풍요하세요. 하나님은 넘치세요. 하나님은 넘치도록 채워주시고 부어주시기 때문에 자녀들이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다툴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모두 다 부자로 만드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무엇의 부자이십니까? 황금? 석유? 돈? 네. 하나님은 그것도 물론 부자이시죠. 이 세상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 주시는데 우리가 서로 나누고 다투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하나님은 공중의 참새보다 우리를 더 잘 먹여주십니다. 들의 백합보다 우리를 더 이쁘게 입혀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도, 우리 내면에서도 부자가 되게 해주십니다. 하나님은 기쁨의 부자이십니다. 하나님 안에 있으면 기쁨이 넘칩니다. 하나님은 평화의 부자이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평화가 가득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부자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 잘 믿는 사람은 사랑이 넘칩니다. 그 밖에도 너무너무 많은 것들이, 많은 선물들이 예수 믿는 자들에게 부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차별받지 않고 구원을 받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구원을 받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주님의 그 풍요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의 이름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아니 찬양이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찬양 한번 해볼까요? 네,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합시다. 그런데 그 예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 찬양합시다. 여러분, 주님의 이름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그 말은 주님을 믿으시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언제 사람의 이름을 부릅니까? 그 사람을 축복하기 위해서, 그 사람에게 좋은 것을 주기 위해서 부를 때도 있습니다만은 많은 경우에 필요가 있어서 이름을 부릅니다. 근데 우리 문화가 이름을 부르는 게 익숙하지 않은 문화입니다. 특별히 나보다 더 높다고 생각하는 분, 나보다 더 직함이 높거나 또 계급이 높거나 뭔가 중요한 더 VIP인 경우는 이름을 부르는 것을 주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참 좋아요. 주님이라고 부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주님이라는 말도 불편한 세상에서 우리가 또 살아요. 이 주님이란 말은 내가 종이요 그런 말인데, 이게 주종관계를 싫어하는 문화가 되었거든요. 이 민주주의 사회 속에서.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우리는 수많은 주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돈의 주인, 건강의 주인, 또 땅의 주인, 이 상점의 주인, 업주. 아무튼 주자가 굉장히 많아요. 창업주, 예, 업주, 여러 가지 주가 많은데 그 주님을, 그 주님들을 예수님으로 바꿔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이란 말이 어색하시면 그래요, 예수님은 내 대장하십시오. 내 대장, 대장님이라고 인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예수님이 주님이라신, 주님이시라는 것이, 예수님을 믿으면 내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삶의 주가 예수님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시고 예수님을 믿으시고 예수님을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와 수치심과 여러 가지 두려움을 없애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은 한 가지를 더 이야기합니다. 부르려면 믿어야 합니다. 믿음으로 예수님을 부르는 것입니다. 이미 예수님을 부르신 분들은 믿기 때문에 부른다는 뜻이죠. 믿으려면 들어야 합니다. 들으려면 누군가가 전파해 주어야 합니다. 또 이 전파하는 사람은 누군가의 보냄을 받은 것입니다. 누군가가 보냄을 받으려면 보내야 할, 보냄 받아야 할 사명, 메시지가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로마서 10장 14절과 15절의 말씀입니다.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좋은 소식 때문에 이 모든 일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기쁜 소식, 복음 때문에 누군가 하나님을 보내셨고, 하나님이 누군가를 보내셨고, 예수님께서 사도들을 보내셨고, 그 사도들이 달려와서 전파해 주었습니다. 그것을 듣고서 믿는 자마다 구원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믿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되시는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예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여러분의 삶 속으로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아, 그건 다 해결되었는데요. 그러면 잘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전파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소개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께로 아직 듣지 못한 사람을 인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입에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입에 무슨 말이 나오기를 지금 기도하고 기대하고 또 기다리십니까? 여러분의 입 속에, 여러분의 혀에 어떤 말이 지금 대기 중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면 그것이 말씀으로 바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입에 그 언어가 말씀으로 바뀔 때 여러분의 미래가 아름답고 거룩하며 영원한 생명으로 바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며 자비가 풍성하신 은혜의 주님, 오늘 우리의 삶을 바꾸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우리의 생명을 건져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이 말씀으로 우리 교회가 거룩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은혜의 보좌 가운데 더 가까이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까이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까이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입술에, 하나님의 그 기뻐하심이 우리의 영혼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실 것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